네, 줌마 DJ 장미라입니다. 여러분, 재치있게 사는 방법 제가 잠깐 알려드릴까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마라.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상상은 순발력을 방해하므로 당장 지워버려라. 순발력 있게 행동하려면 먼저 남의 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자,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 정말 순발력 있게 살려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일에서, 모든 행동에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재치있게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 용기를 가지고 한번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한번 해볼까요? 참 어려운 문제 같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줌마 DJ 시작합니다. 이상우가 부르네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저기 보이는 노란 차지 오늘은 그녀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 재치있게 사는 방법 두 번째, 변명 없이 인정하라. 잘못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잘못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 상대는 오히려 할 말이 없어진다.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됐던 크리스토프 다움은 코카인 복용 혐의로 추궁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요, 저는 코카인을 복용했습니다. 질문하시지요? 라고 고백을 했고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정확한 비판에는 긍정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정확한 비판. 알고 있으면서 비판을 하는데 계속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어쩌고 어쩌고 이러는 건 사실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 되는 거죠. 차라리 깨끗하게 긍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긍정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답이라고 하네요. 자, 품위 있게 대답하라. 상대의 비난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상대를 제일 뛰어나다고 치켜세워라. 당신 부서에서는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라는 지적을 받았다면 당신 부서는 불량률이 우리 회사에서 특히 낮은 편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불량품을 줄일 수 있나요? 라고 되묻는 것이다. 상대는 무언가 대답해주고 품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비난하던 말도 거두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칭찬 앞에는 정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칭찬을 하면 아마 그 비난의 화살도 그 화살촉이 좀 무뎌지는가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유머를 살려라. 상대의 지적을 과장된 대답으로 되받아쳐서 웃음을 유발시키는 방법은 어떨까? 실제보다 나이 들어 보이네요 라는 지적에 아, 네, 맞아요. 이따금 박물관의 화석으로 전시되기도 한답니다. 라고 답을 해보라. 사람들은 함께 웃을 때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이 대답 참 기가 막히네요. 만약에 저한테 누가 실제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네요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웃으면서도 괴상하게 웃을 것 같아요. 이상한 표정을 지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가 좀 나이가 들어 보여도 좀 젊어 보인다, 이뻐 보인다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딱 받아서 아 맞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기, 정말 그 당당한 사람이나 그렇게 받아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실제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맞아요, 아유 이따금 박물관의 화석으로 전시되기도 한답니다 라면서 받아치라고 합니다. 그것은 당당하라는 이야기죠. 아,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엮겠습니다. 김종국이 부릅니다. 고맙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태어나서 처음 하는 말 어색하고 참 머쓱하긴 하지만 널 만나고 함께한 날부터 웃음으로 대신했던 말 항상 눈으로만 했던 말 네 손 잡으면 너의 입술에 입 맞추면 널 어루만지면 내 품에 너를 안으면 나의 가슴이 했던 말 고맙다 내게 와줘서 고맙다 기다려줘서 더 외롭지 않게 이렇게 나 못했던 있다면 이런 행복도 몰랐다면 이처럼 좋은 사랑도 할 수 없었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모른 채 그런 채 살았을 텐데 고맙다 내게 와줘서 고맙다 기다려줘서 더 외롭지 않게 이렇게 나와 함께 해줘서 사랑해 말해줄 사람 내게도 만들어줘서 그게 더 너라서 네가 내 여자라서 고맙다 난 잊지 않을게 난 변치 않을게 산다는 게 힘에 부쳐도 내 눈물 닦아주는 대신 더 크게 울어줄 너 이 마음 지킬게 나 영원히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하지만 훗날 그날 네. 아, 재치있게 사는 방법 중에 마지막인데요. 해결책을 모색하라. 개미가 자기 집이 무너진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화를 내거나 실망한 것이 아니며 집 지을 재료들을 다시 모으는 일이다. 분노, 슬픔, 실망, 복수 등의 감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언제나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을 고민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 저는 화를 내죠. 당연히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개미가 나보다도 더 현명하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어떤 일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화를 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선 순서일 것 같은데 사실은 먼저 화를 버럭 내고 막 분노를 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펄펄 뛰다가 한참 지나서 이제 어떻게 해봐야지 투덜투덜 거리면서 일을 다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볼 땐 정말 그 개미에게는 분노의 감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사람에게만 분노의 감정이 있는 건 아니죠. 동물들이 분명히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개미는 하여튼 집이 무너졌어요. 본인의 잘못으로가 아니고 뭐 우리 사람들이 일부러 아니면 뭐 무엇을 하다가 무너뜨릴 수도 있고 뭐 장마에 무너질 수도 있겠죠. 무너지면 그것을 막 화를 내기보다 먼저 어떻게 고칠까 빨리 그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 집 지을 재료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참 현명한 방법이지요. 그런데서 아마 그 조그만 동물에게서도 우리가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 신청곡을 좀 들려드릴까요? 이천야채에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없을 때 저희 그 이기순 기자님께서 이제 다니시면 신청을 해주시는 건데 제가 정말 곡간 빼먹듯이 받아온 신청곡을 쏙쏙 빼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미진이 부릅니다. 해바라기 꽃. 이 노래 듣다 보니까 갑자기요, 제가 이천여채 그 사모님 있잖아요. 늘 이렇게 제가 예전에 신청을 받으러 다녀봐도 아주 이상한 노래들을 저희가 잘 모르는 노래들을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 그 여기서 이제 그 음악회 열 때 사모님이 와서 노래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모님 어떠신가요? 노래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언제 한번 제가 초대를 하러 가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그 노래 그 시장이 열리면 재미있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난번에 우리 그 이제 요즘에 보면은 진짜 그 뭐 인플루엔자 그래가지고 그 예방주사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 계절 독감 그 백신 접종을 받은 그 노인 두 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아마 이분들이 그 예방 접종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가셨을 것 같아요. 아, 그 독감 예방 접종을 해도 그 인플루엔자 이런 병들이 많은데 다 예방이 될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서 그 아마 보건소에 가서 예방 접종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하시고 나서 접종 후에 30분 만에 마비 증상과 의식 변화와 그 의식 변화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두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했더니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정말 그 우리가 이제 예방 접종을 막 하러 갔지만 그 예방 접종이 안전하려고 사실 예방 접종을 하는데 이렇게 위험에 빠지는 수가 가끔 있어요, 그죠? 뉴스를 보면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도 우리 뭐 백일해니 뭐니 해서 가서 예방 접종을 하다가 사실 어떤 뭐 진짜 위험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큰 아이 낳고 어렸을 때 그 예방 접종을 빨리 못 시켰거든요. 못 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막 이게 굉장히 겁이 나서 아주 못 시키고 막 고민을 하고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예방 접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으로 내가 어떤 병을 이기겠다 이거보다 건강해야겠다 이런 생각부터 하시고요. 진짜 건강에 우선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실수록 더 건강에 힘을 쓰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들려드립니다. 조용필의 허공인데요. 허공은 누가 신청을 하셨냐면 농심과일에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조용필의 허공 나갑니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나마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슬픈 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있는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 약속 잊어야 할 그 약속 허공 속에 묻지 그 약속 네, 잘 들으셨죠? 허공. 사실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허공 노래. 네, 따라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는. 사실 제가 높은 음이 안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해요. 아, 제목이요. 자퇴가 제일 쉬웠어요. 난 가난하니까. 가거든요. 아, 지난해 12월 달에요. 서울 한 고등학교 교사들은 꿈을 잃어버린 학생들에 관한 연구라는 아주 독특한 제목의 보고서를 펴낸 바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 걱정돼서 일부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요. 그 내용은 사뭇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전교생 1,6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의 절반 이상이 영어하고 수학, 과목의 공부를 포기한 상태였고요. 학습 동기나 실행력, 자존감도 아주 일반 학생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그 중에서 자존감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요. 보고서는 자존감은 건강한 삶을 살고 학업, 직업, 대인관계 등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 되는데 학교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내야 한다. 라고 의도했든 안 했든 교사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부정적 자아를 심어주지는 않았는지 성찰해 보라고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가난이라는 건 사실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요즘에 들어서 정말 물질 만능이고 경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죠. 그리고 경제를 최고로 치는 그런 정말 경제 우리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참 이거 참 난감하고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글쎄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그 평균적인 거 아니면 이렇게 그 조사한 것에 따르면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업 성적 순도 분명히 갈라진다고는 해요. 평균적으로 거의 이제 그렇다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집에 자녀들이 공부를 훨씬 잘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마 그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것으로 과외 같은 것도 열심히 시킬 때고 또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니까 어머니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아이 그 공부하는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나와서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참 안타까운데 정말 어떻게 정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조금 있다가 노래 한 곡도 듣고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이 부릅니다. 자오가. 자, 이것은 누가 신청을 해주셨나 하면요, 부흥상회에서 해주셨네요. 부흥상회에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오가 나갑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람만 불어도 구름만 떠나도 깜빡깜빡 생각이 난다 자오가 자오가 자오가 네, 그 꿈을 잃어버린 학생들에 관한 연구, 그 연구에 참여했던 어떤 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사님은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고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상황을 놓고 그 자존감을 잃은 아이들의 그 상황을 놓고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과 문제 행동, 주변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이 악순환을 이루면서 무기력하게 학교 생활을 하거나 떠나는 아이가 많다. 국가는 이들을 외면하지만 매일매일 만나고 교육해야 하는 교사는 그러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혹 우리가 먼저 그 아이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사가 학생을 포기하는 것은 선생님이 일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요. 정말 포기하지 말자고 하지만 그 교사도 또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상적인 게 아이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잘 돌보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포기하거나 학교를 그런 자존감을 잃으면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또 아이들이 급속히 늘어난다고 해요. 그 지금 그 저희가 이제 그 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꽤 높은 수의 아이들이 요즘에 자퇴를 스스로 하는데요. 그 자퇴를 하는 게 보면 저소득층의 비율이 그 정말 그 고소득층의 아이들보다도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심각률이 어느 정도냐면 한 두 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참 그 돈이라는 거 이렇게 아이들에게까지 굉장한 그 충격 아니면 그 자괴감을 정말 심어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우리들 교육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실 아이들 공부하기가 어렵죠. 어떤 아이가 한 말이 여기 써있네요. 좀 볼까요? 이 아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밤도 새워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하지만 기초가 없어서인지 잘 안 되더라고요. 학원을 다니고 싶었지만 과일 장사를 하는 아버지가 버는 돈으로는 어떻게 갈 수가 없었어요. 동생도 둘이나 있어서 차마 말을 못했어요. 결국 바닥을 헤매다가 성적에 맞춰서 선생님이 가라는 대로 전문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학교더라고요. 잘 사는 집 애들처럼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받고 그랬다면 나도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었겠죠?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 그 부모를 보면 정말 그 월 한 10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버는 그런 가정의 아이였거든요. 그 돈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그리고 정말 그 돈이라는 게 없으면 가정이 화목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거 돈이 없이 화목하게 싸우지 않고 정말 아이들 스트레스 안 주고 잘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쪽이 뭐 공부 안 하겠다고 막 데모를 할 수도 없고 요즘에 보니까 대안학교에서 아이들 그 공부에 정말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대담하게 대안학교로 아이들을 돌리는 부모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현실상 보면 정말 한 3-4% 안에 상위 3-4% 안에 들지 못하면 다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거 열심히 하게 재미있게 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키워주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저도 그 학교 교육 방침에 교육청의 어떤 교육 방침에 교육계의 교육 방침에 이렇게 정말 항복하는 그런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좀 비참해지지요. 그렇지만 뭐 모든 사람의 어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어떤 교육계의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우리가 어떤 진짜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걸 이제 지금 쭉 보다 보니까 그렇지요. 자, 다음 노래 하나 듣고 할게요. 이번엔 나훈아가 부르네요. 갈대 순정. 아, 요거 조금 제가 이따가 봐드릴게요. 누가 신청을 했는지. 우는 마음 그누가 아랴 바람에 흔들린 갈대의 순정 사랑해 약한 것이 사랑이면 울기는 말아라 갈대의 순정 갈대 순정 노래가 다 나왔어요? 금방 끝나버렸네요. 쌍둥이 기름집에서 신청을 했던 노래입니다. 박일람의 갈대의 순정. 아, 노래 지금 들려드렸고요. 자, 하나만 더 심각한 노래 잠깐 좀 스쳐서 지나가 볼까요? 그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요즘에 뉴스 같은 데나 뭐 인터넷 어떤 그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오는 문제지요. 그 아동 성폭력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요즘에는 공소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정말 그 정지시키지 않고 그냥 계속 그때까지 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아이들이 남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여자아이라면 집에 막 이렇게 두고 다니기가 요즘엔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아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냥 길거리에 막 다니게 두고 거의 자유롭게 막 키우는 편인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여자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막 나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아동 성폭력 물론 이제 남자 아이도 뭐 아동 성폭력을 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확률적으로 볼 때 여자 아이들에게 그 아동 성폭력이 훨씬 더 뭐 많이 일어나지요, 그죠? 근데 사실 그 아동 성폭력을 하는 것들 보면 다 성인 어른들이 이래요. 그냥 나이가 뭐 청소년이거나 어린아이들이 이런다면 또 사실 좀 이해도 조금 가긴 해요. 모르니까 또 호기심에. 근데 정말 다 큰 어른들이 뭐 4-50 먹고 이런 어른들이 말이야.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야지 맞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 말에 동의를 하시죠. 그렇다면 박수를 한번 쳐보시고요. 자, 노래 또 들려드릴게요. 문 밖에 있는 그대 박강성이 부릅니다. 사랑했던 걸 오래전에 얘기했지. 노을처럼 피한 날 가슴 태웠던 사랑 그대 떠나 가던 밤 모두 잊으라 심히 마지막 눈길 맞춰 외면하던 사람이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오늘은 거기서 울지 마 그렇게 버리해도 내 마음속에 어떻게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 아, 이것은 미래 분식에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사모님이 신청을 해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미래 분식 사모님은 우리 그 상대원 시장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가수시죠? 노래 정말 잘하시는데. 아, 글쎄, 이제 아마 이분이 노래를 잘하기까지는 물론 이제 타고난 성량도 있고 타고나게 노래를 하고 나서도 잘하시겠지만 아마 노력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래요. 본인이 잘하는 게 있어도 사실 잘한다 이러고 있으면 잘 못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근데 아마 잘하시지만 아마 잘하셨지만 계속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판을 하나 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죠?

잠이 든다. 네, 신영원의 개똥벌레. 아, 이 노래 참 오래됐는데, 그죠? 이때 참 유행하던 노래, 개똥벌레 노래. 그 개똥벌레 노래지만 사실 이 개똥벌레 안에는 분명히 그 인간 세상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노래 가사를 쓰든 시를 쓰든 어떤 무엇을 쓰든 간에 보면 작가들이 무엇을 쓸 때는요, 어떤 대상을 정해서 뭐 개똥벌레니 무엇이니 뭐 이렇게 쓰지만 사실 그 안에는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거 잘 읽어보시면 아마 그거 다 들어, 아, 여기,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구나 하고 아마 알 텐데요. 여러분도 다음에 노래나 이런 재밌는 가사가 있으면 한번 가만히 음미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는 분명히 사람이 들어 앉아 있답니다. 다음에는, 어느 소녀에게 바친 사랑. 이 노래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말 들어보고 싶은데요. 진선님이 옷가게에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줌마 DJ 오늘 여기서 제가 끝을 낼게요.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시간이 그 줌마 DJ 시간이 다 지나갔죠? 줌마 DJ 여기서 끝내고요. 이제 노래 들려주는 시장은 제가 오늘 이길준 선생님께 그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아마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줌마 DJ 여기서 방송을 끝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줌마 줌마